속에는 상처가 깊어 내 마음은 눈물과 같아 미안해 나는 줄 것이 없어 너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내 마음속에는 온기가 없어 내 마음은 얼음과 같아 미안해 나는 쉴 곳이 없어 너의 사랑도 쉴 곳이 없어 나를 원하지 마 내 사랑 원하지 마 한동안은 나의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많이 아파해도 언젠가는 모든 걸 잊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할 거야 괜찮을 거야 마음은 까만 밤 같아 미안해 나는 내 마음 몰라 너의 마음도 볼 수가 없어 나를 원하지 마 내 사랑 원하지 마 한동안은 나의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많이 아파해도 언젠가는 모든 걸 잊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할 거야 한동안은 나의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많이 아파해도 언젠가는 모든 걸 잊고 좋은 사람 만나서